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. 너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그대 꽃이 되어도 좋겠네. 눈물이 고인 너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난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. 가슴에 묻히고